네가 많아? 이게 내년에 저희 씨 좀 덜 내놔. 많이 더 심어서 내년에 저희 방을 많이 찍게. 한 3년 정도.